일본 뉴스 파헤치기. 네, 일본 뉴스 파헤치기 5화 시작합니다. 아, 5회인가요? 아휴, 환지 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맨날 헷갈려. 아, 제가 좀 잔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방송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큰 실수는 아닌데, 제가 좀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4회 2부 붉은 교토편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그 홋카이도의 그 후보는 제가 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후보, 야권 단일 후보가 여야가 합의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끼리 합의해가지고 공산당하고 민진당하고 합의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합당해가지고 단일 후보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한것 같아요. 그거 좀 바로잡아 드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송하자. 뭐? 또 있어? 그다음에 제가 교토 인구를 어떤 때는 200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140만이라고 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서 일본의 행정구역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죠. 일본의 그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경은 도예요. 동경도. 우리말로 하면 그 도읍지죠. 도읍지. 도읍지 할때 도자를 써가지고 동경도라고 하거든요. 그 동경도. 그다음에 부라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오사카하고 교토는 부가 붙어요. 그러니까 오사카 부, 교토 부. 이제 나머지 지역은 켄이 붙죠. 켄이 붙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후쿠오카 켄, 히로시마 켄 이렇게 켄으로 돼 있어요. 홋카이도는 좀 달라요. 홋카이도는 도예요. 도. 홋카이도는 북해도라고 하잖아요. 그 도자 써가지고 도거든요. 그 교토 인구가 200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토부, 교토 전체의 인구는 200만이고요. 교토부 안에 또 여러 가지 시가 있거든요. 교토부 안에 있는 교토시의 인구는 140만이라는 거. 사전 지식이 없으셨으면 헷갈릴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취자를 좀더 배려하는 상냥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이 설명을 좀 빼먹었는데요. 그 니나가와 시장이 처음 당선될 때는 일본 사회당 소속의 시장이었어요. 그 나중에 일본 사회당이랑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니나가와 시장이랑 사회당을 탈당해요. 이 사회당을 탈당하고 다른 좌파당인 공산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산당 출신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니나가와 시장이 공산당 출신 시장이 되니까 이제 공산당이 그 시장의 보호 아래, 보호 아래, 무럭무럭 거기서 세력 확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을 좀 제가 빠뜨려가지고, 여기 이것도 좀 보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정정을 좀 드리고, 교토편에 관련돼서 에필로그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교토편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좀 많아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보수 지역에서 어떻게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됐는가. 일본 정치계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화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이게 논란이 되는 얘기였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지루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지루한 얘기를 또 재미있게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뭐 한국에는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이야기들, 일본에서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토픽이나 뭐 화제들 있으면은 제가 교토편처럼 용기를 갖고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형이 잘 봐줄 테니까 앞으로도 잘 해봐. 그럼 지난주 뉴스나 한번 정리해 볼까? 우선 지난주에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체불만족의 저자죠. 오토타케 히로타다. 저번에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4월 5일에 생일 파티를 했어요.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이제 불륜 스캔들이나 이런 게 나면은 활동을 자숙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취소를 안 하고 그걸 강행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원래 이 생일 파티는 어떤 자리가 될 거였냐면은 이 사람이 그 출마 선언할 그런 이벤트였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호텔을 빌리거든요. 리가 로이알 호텔이에요. 일본에서 조금 고급 호텔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자주 갔거든요. 근데 좀 고급 호텔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위치도 애매하고 근데 혹시 관계자분이 계시면은 호텔 이 호텔 좋아요. 이 호텔 좋아요. 경솔한 발언 사과드립니다. 리가 로열 호텔 만세. 근데 제가 여기 왜 여기를 자주 갔냐면은 제가 뭐 호텔 자주 가는 사람은 아닌데 학교 행사 같은 게 여기 많아가지고 리가 로이아르 호텔 많이 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와세다 대학이랑 붙어 있어요. 제가 그 본의 아니게 와세다 대학원을 다녀가지고 여기 호텔을 많이 갔는데 이 사람도 와세다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더라고요. 맞아요. 와세다 출신들이 자주 애용하는 호텔이죠. 지도 교수님한테 싸바싸바 잘하면 가끔 여기서 밥을 얻어먹곤 했어요. 이 호텔에서는 학교 행사 이외에 뭐 다른 이벤트가 열리는 걸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 호텔은 와세다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맨날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외부 행사를 여기서 하는 사람도 있네. 호텔 관계자분들 거듭 사죄 말씀드립니다. 제가 따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그, 이 사람 생일 파티 참가비도 있어요. 아, 생일 파티 참가하는데 참가비도 내야 돼. 야, 씨. 참가비가 한 사람당 만엔. 10만 원? 무슨 생일 파티 참석하는데 10만 원이나 내야 돼? 안 가고 말고 안 가. 내가 네 친구라도 안 간다. 내가 네 친구라도 안 간다. 근데 원래 이 정도 돼요. 원래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같은 이제 연구실에 있던 사람들 그 모임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사회인이니까 서로 사회인이니까 좀 좋은 데서 하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학생 같은 때였으면은 그러니까 노미호다이 코스라고 해가지고 뭐 3시간에 뭐 5만 원 내고 그 무한정 먹고 마시는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사회인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갈수 없고 저도 이제 무슨 모임 가면은 뭐 적어도 7, 8천엔 내야 되거든요. 뭐이 정도 여기 호텔에서 하는 거면 만엔 정도 내는 거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아무튼 생일 파티에 만 엔을 내고 간다는 게난좀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네 친구라도 안 가, 이씨. 아니 무슨 생일 파티에 만 엔씩이나 내야 돼? 사실 일본 서민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랍니다. 야, 그만 중얼거리고 뉴스나 전해줘. 여기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뭐 호리에몽도 오고 되게 유명인들이 참석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호리에몽이라고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한 벤처 기업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참석하고. 라이브도어 사장으로 유명했죠. 예전에 우익 언론인 산케이 신문과 후지 테레비를 매수하려다가 일본 보수 세력의 융단 폭격을 맞고 빵에 갔다 왔습니다. 나는 만엔 하나 있으면은 아우 몇 끼야 요시노야에 가갖고 그냥 300엔짜리 규동 먹어도 그냥 이게 몇 끼를 먹는 거야. 야한달 식비야 한달 식비 만엔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는 뭐 가난해가지고 뭐 동창회 가라고 해도 뭐안 가는데 동창회가 무서워요. 아 이놈의 동창회는 무슨 맨날 호텔을 빌려가지고 해. 저는 일부러 안 갑니다. 그런 호화로운 곳에 제가 갈 수가 없죠. 한번 가면 뭐 2차, 3차까지 가면은 거의 한 20만 원, 30만 원 깨지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뭐 오라고 하는 데는 웬만하면 안 가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건 그렇고 우리 자랑스런 동문 오토 타케시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출마를 안 한다고 밝히고 그다음에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잘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인도 우리 바보 같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그냥 바보라고 여기서 부르거든요. 우리 바보 같은 남편이 패를 끼쳐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바람 피는 거는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을 막 웃겼다고 해요. 이렇게 끝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오토타케라는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변명을 또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좀 불만을 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집 안에서 방치되고 뭐 장애인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겉돌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될 말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꼭 무슨 부인한테 좀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뭐 부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불륜 저지른 걸 갖다가 자기 또 신체 장애와 관련 지어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전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원래부터 여자를 좋아하는 쪽으로 유명했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약간 바람둥이 끼가 있었는데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다시 바람 안 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됐을 텐데 집에서 뭐 장애인 취급을 받았다는 등뭐 이런 자꾸 소리를 해야 되니까. 특히 여자들이 굉장히 지금 싫어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 불륜이 발각돼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핸디캡을 전가해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것이겠죠. 사실 불륜이랑 신체적 장애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말이죠. 근데 이 오토타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은 오츠 불만족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 보통 사람처럼 학교도 다니고 일반인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신체적 장애를 자기가 극복을 했으면서 자기가 그게 극복했다는 그 장애를 여기서는 왜 변명으로 쓸까요? 장애가 있다고 해가지고 불행한 게 아니라고 뭐 그런 메시지를 던져줬으면서 왜 그럴까요? 굉장히 저는 오체불만족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느낌? 난이 사람보다 몸이 건강하고 신체가 자유로운데 왜난이 사람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반성을 많이 했는데 그때의 그 반성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나는 이제 어? 야이 나쁜 놈아. 야이 나쁜 놈아. 이씨. 그런 것 이제 뭐 반성이고 뭐고. 죄송합니다. 얘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마음의 장애라는 새로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가 내 마음의 장애다, 이놈아. 뉴스나 전달해. 일본 와이드쇼에서 엄청 이 사람 또 씹더라고요. 많이 씹고 일본은 원래 한번 물면은 단물이 빠질 때까지 씹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뉴스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오토다케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치는 이제 이번 선거는 못 나가고 아마 모르겠네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정치하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근데 여론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못 나올 것 같고 만약 다시 나온다고 해도 부인이 먼저 나와가지고 우리 가족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인이 좀 언론에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 옛날에 힐러리도 그랬잖아요. 빌 클린턴이 루인스키랑 오럴 섹스 문제로 굉장히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힐러리가 나와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클린턴이 무사히 넘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부인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부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준다면은 다음에 정치하는 데는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론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정치는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 뉴스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생일 때는 참가비 없는 파티를 하길 바랍니다. 참가비 없으면 나도 갈게. 파나마 문서에 관한 내용도 일본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파나마 문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본에서 발생한 일은 아닌데 그 작년에 파나마에 있는 로펌이 해킹을 당해요. 모삭 폰세카라는 로펌인데 이게 조세 회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그런 로펌이래요. 근데 이 로펌이 해커한테 해킹을 당해서 이것도 뭐 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해킹을 당했다 아니면 내부자가 그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밖으로 유출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자료가 전 세계 여러 그 유명인들의 비자금에 관련된 자료거든요. 그냥 뭐 이제 맨백메가 유출되면 상관이 없는데 2.6테라바이트가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이거를 조사하는 데만 시간이 지금 엄청 걸리고 있어요. 자그만치 40년치 자료가 유출됐다고 하니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인지 짐작이 가시죠? 100곳이 넘는 언론사에서 이거를 동시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대요. 한국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죠. 한국에는 이제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국세청이나 뭐 이런 데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하고 뭐 한국에서도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 중간 발표가 있었잖아요. 중간 발표가 있어가지고 뭐 아이슬란드 총리 같은 경우는 사임을 했죠. 자기 비자금 같은 게 들켜가지고. 그리고 푸틴도 비자금이 밝혀져가지고 러시아에서 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푸틴은 뭐 독재니까 그 동네는 독재니까 큰 문제는 안 일어나겠죠. 중국도 지금 시진핑 그 인척이 비자금을 갖고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됐고 파나마 문서는 중국에서 금지 검색어가 됐습니다. 역시 만리방 화벽 중국. 시진핑 자체가 뭐 지금 부패 척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집어넣잖아요. 근데 자기 인척이 그렇게 비자금을 갖고 있어가지고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야. 한국도 만만치 않아. 한국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비슷한 처지에 처했었죠. 그 당선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 친인척한테 뭐 청탁하면은 패가 망신하게 해주겠다고 뭐 그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밑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 망신으로.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비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자기 부인도 돈 먹고 자기 형도 돈 먹고 뭐 이래가지고 노무현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신감을 줬잖아요. 이 중국도 지금 시진핑의 그 반부패 척결 운동이 어디까지 전개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지금 뭐 시험대에 오르는 거잖아요. 과연 자기 인척도 칠수 있을까? 이 파나마 문서가 일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 일본 측에서 지금 취재를 나서고 있는 언론사는 아사히 신문하고 교도통신이거든요. 아사히 신문이 보도하기는 유력 정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기업은 있다. 지금 뭐 알려진 거는 뭐 세콤 정도밖에 없죠. 그것도 뭐 크게 지금 일본에서 이슈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5월에 지금 이게 전부 리스트가 나와야지 조금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만 믿는다, 아사히.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뭐 이런 그거는 일본에서도 사실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뭐 회계 감사 일을 하면서도 이 페이퍼 컴퍼니는 많이 봤고 뭐 일본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그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가지고 저도 뭐 구체적인 기업명이나 뭐 이런 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페이퍼 컴퍼니에 관련된 뭐 사례를 들자면은 올림퍼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올림퍼스가 자기 그 손실 같은 걸 메꾸려고 그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손실을 이제 떠넘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그 투자은행 같은 게 엄청 많거든요. 뭐 JP모건이나 뭐 모건스탠리 뭐 이런 데서 다 그런 거 해주기 때문에 그 뭐 최근에는 또 일본 은행도 이거 다 해줘요. 그쪽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은 세금 안 내도 되니까 택스 해븐으로 가시죠 해가지고 계좌를 하나씩 다 거기 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밝힌다고 하면은 아마 기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아사히 신문은 일본 기업들을 깔 수 있을까? 아사히 신문 내에서도 우파랑 좌파랑 또 갈려져 있어요. 갈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판의 정치 뭐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게 수습이 될까? 지금 5월에 지금 어디까지 그 폭로를 할 수 있을까? 기업 명을 다 폭로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부만 폭로하는 것일까? 그 아사히 신문도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 여기랑 공조해가지고 계약은 아닐 텐데 무슨 뭐 조항이 있겠죠. 뭐 리스트를 전부 다 공개한다. 뭐 일부만 공개한다. 그건 뭐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근데 만약에 아사히 신문이 그거를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저도 약간 그 걱정이 됩니다.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가 거의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괜찮은데 한국의 뉴스타파는 뭐 독립 언론이니까 예 전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사히 신문은 아사히 신문뿐만이 아니라 아사히 방송 그러니까 테레비 아사히 뭐 이런 거 뭐 잡지도 있고 굉장히 이제 수익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매체거든요. 물론 지금 교도통신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사실 뭐 정치가들이 무섭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 기업이잖아요. 정치가들이 아니라. 사실 아사히 신문도 도요타 같은 일본 대기업이 제일 무섭답니다. 신문 광고 뺀다고 하면 쫄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런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있다는 거. 그 리스트 같은 게 뭐 자세하게 밝혀지면은 저도 한번 이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려줘야 돼. 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최근에 그 기독자유당이라는 곳에서 간통죄를 부활시키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의 정책 중 간통죄 부활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저희 가정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의 49%가 간통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은 간통죄가 일본에서 사실 만든 법이거든요. 뭐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든 취지가 뭐냐면은 남자는 바람 펴도 되는데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 여자가 감히 어디서 바람 피고 이래. 그렇게 바람 피는 애들은 처벌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죄가 간통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죄예요. 가부장적인 그 형벌이에요. 교토대 그 타키가와 교수가 이거를 비판했다가 남자건 여자건 다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가 천황모독죄 같은 걸로 걸려가지고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도 이게 잘못 만들었다고 인정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했거든요. 한국도 그래서 폐지를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다시 부활시키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통죄를 부활시키면은 오히려 더 이슬람이 가까워지지 않나? 간통죄 비슷한 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들밖에 없거든요. 바람 피면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하는 그 무서운 국가들. 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간통죄를 부활시키면 이슬람 국가 체제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데 이슬람 유입을 막겠대. 동성애와 이슬람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와 나라가 크게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좀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일본 문화를 그다지 좋아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그 일본 애니메이션계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뭐 지금 은퇴를 했는데 그 한국에 그 일본 문화가 개방됐을 때 그 원령공주 그 모노노케 히메라는 작품을 극장 상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기독교 단체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보이콧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불매운동 비슷하게 이 영화는 굉장히 안 좋은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사실 예술성이나 뭐 이런 작품성 같은 거는 상당히 높다고 평단에 알려져 있는 그런 영화였고 이해되지 않으실 테지만 당시에는 작품성이 높지 않은 일본 영화는 정부 정책상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그 당시 박스오피스로 1위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1위 했던 작품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대 같은 걸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때 CBS하고 그다음에 그 기독교 관련 그 신문 뭐 이런 데서 본 내용은 이 영화가 일본 고유의 그 신앙인 범신론 애니미즘 같은 거를 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크리스찬한테는 굉장히 독과 같은 영화다. 그래서 보면 안 된다 이런 영화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기독교는 뭐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뭐 신은 하나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거는 뭐 알겠다 이거예요.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앙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민주국가에는 신앙의 자유가 다 있잖아요. 뭐 그런 거야 뭐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 현대 민주국가에 다른 신앙을 배척하는 권리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상하게 그 얘기한 게 일본의 그 영화는 다신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화다. 크리스찬들을 이상하게 물들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하면서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CBS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한 CBS를 한 1년 정도 안 봤는데 그때 하도 분노에 차가지고 제가 저는 뭐 기독교 방송이나 불교 방송도 다 보는데 CBS를 채널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때. 하도 열 받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자기네들 사상 같은 게 중요한 줄 알면은 남의 사상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나 신앙관을 이렇게 짓밟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뭐 영화는 뭐 거의 다 보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웃집의 토토로 같은 경우에도 토토로가 사실 숲의 신이잖아요. 원령공주 그 영화를 보면은 멧돼지도 신이잖아요. 멧돼지도 신이고 뭐 정령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믿나 보다 이렇게 그냥 풀하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아니 그게 무슨 뭐 기독교 사상을 오염시키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뭘 오염시키긴 자기는 항상 옳고 남은 항상 그랬다 약간 좀 이원론적 세계관에 빠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 경험치로 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는 제사도 안 지내요.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날 모이면 찬송가 부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이원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뭐 비판을 하시는데 이런 문화 같은 거 일본 문화 같은 걸 비판하시는데 왜 일본에서 나온 그 형법 같은 거 그 간통죄 같은 거는 왜 굳이 그 일본에서도 안 좋다고 그 악법이라고 악습이라고 했던 그렇게 규정했던 법을 왜 굳이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해외 문화의 뭐 선별적 수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좀 약간 모순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이 무슨 종교의 율법처럼 이렇게 돼 가는 게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인가. 무슨 꼭 중세시대 같잖아요. 그럼 뭐 이슬람 세계랑 무슨 차이가 있어. 사실 뭐 터키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세속주의로 지금 빠졌잖아요. 이슬람 종교도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슬람이란 그 사상과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터키 같은 국가는. 우리는 왜 역행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독 자유당이 세를 불리면은 창가학회 공명당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명당처럼 돼가지고 간통죄 부활시키고 일주일에 한번 반드시 뭐 교회 가는 거 의무 막 이렇게 해놓고 안 가면 뭐 벌금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남부였거든요. 남부의 어떤 카운티였는데 거기는 굉장히 종교적 색채가 강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술도 못 팔게 했어요. 그 편의점에서 술도 못 팔아요. 그런 거기는 술도 못 팔고 자동차에 술을 갖고 다니면 당연히 처벌받고 뭐 이런 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세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술도 팔지 마. 그건 근데 건강에 좋겠다. 건강에는 좋겠다. 그거는 장점도 있네. 간통죄 이야기가 나와서 또 여기까지 장황하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였던 부분이거든요. 듣고 보시면 그냥 별 내용은 아닌데 대체 무슨 얘기야? 뜸들이지 마. 일본에는 저기 중국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에서는 중국을 잠재적인 적대국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을 분석하는 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 흥미 위주의 책은 많은데 중국에 관한 흥미 위주의 책은 많은데 전문적인 약간 분석, 뭐 취재, 뭐 이런 거를 다룬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는 루포 형식의 그 서적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발매된 책 중에 한 권이 한국에서 번역이 된 게 있거든요. 그 책이 뭐냐면은 13억 분의 1의 남자 레드스톤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네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아사히신문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뭐 느낀 거를 그리고 또 취재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낸 거예요. 작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아마존 재팬 보니까 꽤 잘 팔리고 있고 평점도 좋고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무슨 꼭 무협지를 읽는 것처럼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뭐 사실 근데 중국 그 관련 기사를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그렇게 흥미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다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로 쭉 연결되어 가지고 뭐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근데 왜 제가 이 책을 언급하느냐? 제가 지난주에 JTBC를 보는데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이 강연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TV를 계속 자세하게 봤는데 차이나는 도올이라고 그 도올 김용옥 선생 그 분이 하시는 그 방송인데 그 뭐 예능 같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뭐 교양 플러스 예능처럼 이게 굴러가는 방송이었는데 재밌었어요. 그 방송도 재밌고 저는 뭐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 거부감을 느꼈던 거는 그 선생님이 이 책에서 설명되는 그 시진핑에 관련된 그러니까 시진핑이 어떻게 해가지고 권력을 갖게 되는가 이게 흥미진진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도를 그대로 가져다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책에 대한 언급을 좀 한번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책을 그냥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게 이래도 충분히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 책에 관한 내용은 말을 안 하시고 그래서 그게 불만이었어? 그냥 제 불만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책의 이름을 언급을 안 했냐 이거거든요 그냥. 근데 사실 여기서 나온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디서 다 있던 그 기사로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던 내용들 이런 내용을 취합화해 가지고 다시 재구성해 준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뭐 딴 뭐 신문이나 뭐 잡지 뭐 주간지 뭐 이런 데서 다 들은 내용 같은 걸 내가 구성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은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 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그 번역서 책 그 13억 분의 1의 남자 26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인민해방군은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군의 계급도 팔아먹고 있다. 하급 간부 승격은 50만 위안, 장군이 되려면 3천만 위안이 필요하다. 입대 사례로만 6만 위안 정도를 바쳐야 된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군대 입대하는데도 6만 위안을 꼭 내야 한다. 입대하는데요? 입대하는데! 진짜요? 와... 기부 입대? 하급 간부가 승격하는데 최소한 50만 위안. 장군 승진은 반드시 3천만 위안 이상. 사실 이 내용은 일본에서 좀 뉴스 같은 거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일본에서 나오는 우익신문에서 거의 맨날 나와요, 이 내용은. 왜냐면은 중국이 이만큼 부패하고 아주 나쁜 나라라는 거를 많이 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많이 나오고 한국 까는 기사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혐한류라고 하죠. 한국 까는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까는 기사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빈도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 매체도 있어요. 중국 까는 매체도 있어요. 사치나 레코드라고 한국도 엄청 까거든요. 그 매체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까고 이래요. 근데 그런 걸 자세히 보면은 저같이 자세히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런 매체에서도 이런 숫자들은 좀 달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카더라 통신이거든요. 중국의 부정부패가 이렇게 심한데 군에 입대하려면 몇만 위엔을 줘야 된다더라. 아니다 뭐 사실 이만큼 줘야 된다더라. 이게 뭐 매체에 따라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이 정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굉장히 수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니케비피 7월, 2015년 7월 이게 잡지라 가지고 7월 언제 건가? 2015년도 7월에 나온 잡지에서 나온 그 내용인데 입대를 하려면 여기서는 3만 위엔을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남성의 경우 3만 위엔이고 여성의 경우는 6만 위엔이다. 왜 돈을 내냐면은 그 군인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같은 게 중국에 별로 없기 때문에 군인은 되게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뇌물 같은 걸 내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티벳 대우가 좋은 티벳으로 가려면은 남성의 경우는 6만 위엔, 여성의 경우는 10만 위엔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6만 위엔 내고 입대할 수 있지. 뭐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쭉 나온 거는 계급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관 1급에서 3급, 그건 또 1만 위엔에서 3만 위엔, 그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쭉 이렇게 금액이 나오거든요. 도월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신 하급 간부 승격. 하급 간부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어디까지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 표를 봤을 때는 50만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리고 장군이 되려면 3천만 위안이 필요하다. 이 표를 봤을 때는 최고, 그러니까 사령관급 정직이라고 나오는데요. 정직, 그러니까 사령관급 정도 되려면은 2천만 위안을 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3천만 위엔이랑 또 금액이 다르죠. 아무튼 이게 표마다 다 달라요. 이게 뭐지? 그 통신 카더라 통신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니케비피에서는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케비피도 사실 이거 뭐 중국 사이트 보고 다 이 사람이 그 필자가 정리한 거라 가지고 자기는 이렇다고 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또 이거에 관련된 보도를 하거든요. 이거는 2015년도에 나온 내용인데 2015년도 3월 13일에 나온 내용이네요. 근데 여기서는 입대를 하려면은 1만 위엔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6만 위엔이 아니라 1만 위엔을 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대령이 되려면 500만 위엔, 장성으로 진급하려면 1000만 위엔을 내야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매체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하급 간부라는 그런 카테고리는 없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또 블룸버그 경제 그 관련 뉴스 같은 걸 전달하는 매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도 이 뉴스를 한번 다뤘는데, 그게 2014년도 7월 2일자 그 뉴스를 보면은, 여기는 입대하려면은 10만 위엔을 내야 된다. 여기는 금액이 더 세네요. 10만 위엔. 아무튼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근데 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5만 위엔에서 6만 위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네. 아는 사람한테는 좀 깎아주나? 그런 거였어.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도 근데 하급 간부라는 그런 카테고리는 안 나와요. 뭐 장군 뭐 이런 카테고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하급 간부 뭐 장군 뭐 이런 카테고리로 나오는 그런 정보는 제가 보기에는 13억 분의 1의 남자가 좀 유니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쓰는 이 사람들은 취재원의 그 정보를 그대로 이제 인용하고 있으니까. 뭐 사실 뭐 군에서 뇌물받고 이런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리고 중국의 뉴스 사이트 같은 데서 거의 한 5년 전부터 이런 얘기 계속 나왔어요. 이 뉴스는 계속 나와요, 일본 매체에. 저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근데 뭐가 특이하냐면은, 이런 카테고리로 묶는 게 좀 특이하다는 거죠. 이 책이 좀 유니크하다는 면이라는 거죠. 근데 돌 선생님께서 이 책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셨다면은 이런 카테고리가 나올 수 없다니까요. 제 추정으로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 책을 그대로 만약에 이용하셨다고 하면은, 그냥 뭐 책에 관한 정보를 조금 거기서 그냥 자막이라도 해가지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물론 혹시 제가 뭐 눈이 나쁘기 때문에 혹시 못 봤던 거라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뭐 편집됐을 수도 있고, 실제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편집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그렇다. 왜냐면은 그분은 학문을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어차피 그 방송이 뭐 논문 쓰는 방송 뭐 이런 건 아닌데, 다른 방송에서는 그분이 다 출처 같은 거 표기하시고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방송은 예능이라서 그런지 조금 그런 거에 좀 덜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의 전개 같은 것도 사실 살펴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이 수치가 제일 알기 쉽기 때문에 수치만 얘기해 드린 건데, 그 방송이 어떻게 흘러갔냐 뭐 이런 내용은 이 책에서 나오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하려면은 또 시간을 많이 또 까먹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이 정도만 하겠는데, 왜 이게 제가 민감하냐면은, 한국에서 굉장히 일본 관련 저작이나 이런 거를 뺏겨가지고 논문으로 내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김윤식이라는 그 국문학자 있잖아요. 국문학자도 그 일본의 굉장한 철학자죠. 가라타니 코우진의 근대문학의 기원 뭐 이런 책 같은 거 뺏겨가지고 논문 내고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예민해요. 일본 문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거에. 또 뭐 일본 뭐 무슨 거 뺏긴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TV에서 강의할 때 자기가 인용한 부분이랑 의견을 항상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용이다, 여기까지는 의견이다, 이런 거를 그 논문 쓰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 항상 강의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하면은, 왜냐면 자기가 오리지널한 내용으로 다 한 말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은 뭐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예능이니까 뭐 안 그럴 수도 있죠. 예능이니까 뭐. 근데 예능은 그런 거 해도 되나?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능 그렇게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학문이라는 걸 조금 해봤던 입장으로서 살짝 민감했다. 살짝 이 정도 언급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김용옥이라는 이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KBS에서 논어 방송 하실 때도 그 자기 친구, 그 동경대에서 같이 배웠다는 그 친구를 방송에 불렀잖아요. 무대에 올라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반말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어로.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는데, 사실 그런 공공석상에서 반말 안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끼리는. 그런 반말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도 반말로 한 번도, 그 하대라고 하죠, 하대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항상 존댓말 쓰시고 이러셨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근데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친구 사이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공공 석상에서 반말하시고 이런 게 저는 좀 재밌었거든요. 솔직히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조금 그렇게 재밌는 분이다. 앞으로도 좀 재밌는 그렇게 재밌는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이분도 출처를 계속 밝혔어요. 출처를 밝혔는데 자꾸 말이 길어져가지고 죄송한데 좀 출처를 좀 앞으로도 좀 계속 밝혀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일본 부자 랭킹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